간다고 돌아올 당신이 아니지만 진실을 말해줘요. 떠날 땐 말없이 떠나가세요. 날 울리지 말아요. 너무합니다. 너무합니다. 당신은 너무합니다. 떠나간 당신은 약속하지만 후회 것이 아닌 것을 멀리 찾아서 휘돌아가는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. 어머니 꿈속 같은 그